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가 11일 만수대우 이사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송중앙기관,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 부문 일꾼들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 의안을 결정했습니다. 1.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한 내각의 주체 105 2016년 사업정령과 주체 106 2017년 과업에 대하여 2.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주체 105 2016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 106 2017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3.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 집행 총화에 대하여 4.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선거에 대하여 5. 조직 문제 내각총리 박봉주 대의원은 첫째 우의정에 대한 보고에서 지난해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공업 총생산의 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기는 전략 수행에 돌파구를 이뤄놓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 교육, 보건, 체육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용도가 있고 당의 부름이라면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맞받아도 뚫고 나가는 천만 국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으며 튼튼한 자립경제의 도대와 위력한 과학기술의 무기가 있는 한 우리에게는 점령 못할 요새가 없고 당이 제시한 경제발전 전략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는 필승의 신심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라는 당의 전투적 구호를 높이 들고 말리마 손구자 대회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빛내기 위한 전민 총들 역전을 힘있게 벌려 국가경제발전 5기는 전략 수행에 확고한 전망을 이뤄나갈 때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재종상 기광호 대의원은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에서 지난해 국가예산 수입기획은 102.1%로 수행되어 그 전해에 비하여 106.3%로 장성했으며 국가예산 지출기획은 99.9%로 집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올해의 지난해보다 국가예산 수입은 103.1%로 국가예산 지출은 105.4%로 늘어나게 된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첫째 우의정과 둘째 우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지난해 내각 사업과 국가예산 집행 총령이 정확히 총화 결산됐으며 올해 국가경제발전 5기는 전략수행의 전망을 열기 위한 내각의 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그에 맞게 국가예산도 옳게 편성됐다고 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지지 찬동했습니다. 그들은 자력차강의 기치 높이 계속 전진 계속 혁신 연속 공격하여 말리마 손구자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낼 결의들을 표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와 주체 105, 2016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주체 106, 2017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채택됐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겸 보통교육상 김승두 대의원은 셋째 의정에 대한 보고에서 2012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을 발표한 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추진된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새학년도를 맞으며 공화국의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셋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교육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휴를 중대사로 내세운 당의 의도에 맞게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갈 때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결정,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집행총회에 대하여가 채택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를 선거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대의원, 위원들로 내각부 총리 리룡남 대의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건 대의원,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대의원,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 대의원,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선 대의원,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 정용원 대의원이 선거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직 문제가 토의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연회의 위임에 따라 직무피 운동된 것과 관련하여 김완수 대의원, 리명길 대의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고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연회 위원장 장춘실 대의원, 조국통일민주주의조선중앙연회 소기국장 겸 의장 박명철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거했습니다. 내각 총리의 제의에 따라 화학공업상으로 장길용을 임명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연회의 위임에 따라 장병규 대의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 소장에서 해임하고 김명기를 중앙검찰소 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장병규 대의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했습니다.